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초대되신 24돌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8일 혁명에서도 평양에서 진행됐습니다. 대회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용남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박봉주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희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군대의 책임일꾼들과 우당위원장, 무력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꾼들, 공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황병서 동지는 보고에서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를 공화국의 영예와 전엄, 무진막강한 국력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국가의 최고 직책에 높이 모심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제국주의자들의 도전을 짓부시고 사회주의 기치를 굳건히 고수하며 선군조선의 위용을 떨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었으며 강국 건설의 새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는 우리 공화국을 자수속대가 강하고 자력자강으로 끝없이 번영하는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빛내신 영도의 고장이시며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사회주의 위협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우리 공화국을 그 어떤 강적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불패의 군사강국, 핵보유국으로 일떠세우신 불세출의 선군용장이시며 우리 공화국을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에 구현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로 빛내신 걸출한 정치가이시라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우리 민족끼리의 리뇨 밑에 힘차게 전진하는 6.15 통일시대가 열려졌으며 공화국의 대외적 권위와 영향력이 비상이 강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바라시던 애국요문 강국요문은 오늘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에 의해서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주의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휘황한 리정표를 따라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신심도 높이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